말씀이신 그리스도님 구원이 받으소서. 나는 땅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태오가 전할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네 발이 돌에 차있으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악마가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받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악마가 예수님께 유혹하는 그 꺼리를 보면 그렇게 나쁜 일들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쵸? 첫 번째는 40일 동안 단식하신 예수님 너무 배고프셨죠? 그런데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40일 동안 굶은 사람, 거의 뭐 그렇게 단식한 사람이 살아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한테 빵을 주는 게 잘못은 아니죠. 예, 좋은 일이죠. 예, 뭐라도 해서 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능력을 활용해서 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두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고 성경 말씀에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받쳐줄 거다 천사들이 돌에 안차게 받쳐줄 거다 라고 기록되지 않느냐고 유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이라고 하면 큰 성전 하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거기에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율법학자들이 밑에 다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거기서 뛰어내려갖고 이렇게 그냥 슈퍼맨처럼 싹 내려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분은 신이구나, 하느님이구나,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걸 이 종교자들이 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 위에서 막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 더 쉽게 믿을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그런 게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고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간단한 거 하나만 한 겁니다. 그 악마한테 그냥 고개만 숙이고 한번 무릎 꿇고 하면 다 준다고 하는데,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된다, 왕들의 왕이 된다 하면 어떤 인점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복음을 막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권력자의, 권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선포를 하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치들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면 더 쉽게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떤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예, 보통 악마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그것이 합리적이고 좋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또 맛있어 보이는 것. 제1독서에서도 보듯이 1독서에서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선악과 혹은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갖고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알게 된다. 또 맛있어 보였다고 하죠. 그게 왜 나쁜 건가?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나쁜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는 선과 악을 우리가 하느님이 알려주신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이건 선한 거고 이거 악한 거다 정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도 어떠면서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질서를 거스르는 거고, 그렇고 또 악마에게 경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걸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죄라는 것들 정확히 모르지만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면 그것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좋은 결과를 낼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로 갈 때 이미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거 다른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뭐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한예로 우리들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예, 주임사를 빼는 거죠. 네, 누구 어느 한 사람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잘 쉬었고 또 가족들이랑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뭐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쟤라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느님과 이렇게 만나고 살아가는 그 관계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네, 지금 당장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음 주에 다시 오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죄라는 것, 악마 유혹하는 것들 우리가 잘 식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정말 원하는 방법인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길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성경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죠. 우리들도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됐고, 그것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악마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하죠.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기억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 그 진정한 뜻까지 알 수 있도록 계속 가까이 하고 그 살기 위한 노력들 해가야 할 겁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시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사순시기인 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죄에 이렇게 빠져 있었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진행해서 내가 그동안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들 잘 가고 있는가, 하느님 말씀 잘 내 삶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집시다.